FM 영화 음악. 오늘 이상한 나라의 폴의 주제가로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TV, 만화, 영화, 음악.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폭발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야, 어떤 분은 듣는 순간 그냥 눈물까지 울컥 쏟아졌다고 하셨죠? 저도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장대록 씨는 어렸을 때 보물이라고 모아놓은 상자에 어딘가에 있을 만화 영화 주제가가 들어있는 테이프를 찾아가야겠네요 하셨는데, 정말 학창시절에 책장 첫째 서랍은 곧 제게 보물한 비밀 상자이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 첫째 서랍에 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잔뜩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이상한 나라의 폴. 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화 영화였죠. 1976년에 제작된 텔레비전 만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 폴이 사용하는 그 딱뿌리라는 요요요. 야, 저도 이 요요 샀었거든요. 당시 요요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마왕에서 불러, 어른들은 모르는 사창한 세계, 날 세고 용감한 폴이 여기 있다. 폴의 여자친구 니나, 폴의 강아지 삐삐, 인형 찌찌, 대마왕의 오른팔 버섯돌이, 정말 잊을 수 없죠. 전경준 씨, 만화 영화 음악 녹음을 해가지고 무려 6번이나 도서관에 앉아서 들었다고 하셨죠? 이주원 씨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고 싶어지고, 또 그 주제곡들에 맞춰서 그 당시에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는 여름 행사 때마다 댄스도 했었는데, 그 기억이 막 다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어떤 노래들이 나올까 계속 찍어보는데, 지난주에는 80% 정도 맞췄다고 하셨죠? 글쎄요, 오늘 시간은 어느 정도 맞추실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럼 다음 곡은요. 김창환 씨, 김일규 씨, 박준혁 씨, 유미경 씨, 김선희 씨, 그리고 이정 씨가 꼭 듣고 싶다고 청하셨던 바로 그 만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모래의 요정 바람돌이에서 음악 준비했는데요. 영국 동화를 원작으로 한 만화죠. 1985년에 일본에서 제작한 TV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래 속에서 요정 바람둥이래요. 아유, 참, 바람돌이가 나타납니다. 그 모자, 너덜너덜한 모자를 쓰고, 노랗고 괴상하게 생긴 그 바람돌이. 하루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동네 아이들은 매일 하나씩 소원을 말하지만, 그 마법은 해가 지면 풀리기 때문에 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요, 바람돌이가 모래 내뿜는 거, 그리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주문. 그 주문 기억하세요? 카피카피룸룸. 주문을 외우면서 핑크르르 돌고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뿌리들을 흩내주어. 옛날 생각이 너무 나요. 일요일마다 만화를 볼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했었었는데 하신 오현정 씨 만화 영화 주제곡 종합 세트로 들으니까 또다시 추억에 잠기는 느낌이 드시죠? 쭉 만화 영화 음악을 또 들어봤는데요. 혹시 중간에 이거 음질 왜 이래 하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가 예, 음반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올려져 있는 것들을 받아서 다시 CD를 구워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올린 분들이 테이프를 예전에 이렇게 좀 늘어진 테이프도 그대로 이렇게 재생해서 올리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졌습니다. 자, 먼저 모래요정 바람돌이에 이어서 들으신 것은 이겨라 승리호였죠. 오왕왕왕 오찐찐찐 하고 시작되는 그 주제가 엔진 부릉부릉 최고다. 다리를 지켜들면 승리 신호다. 뭐 그 가사 따라 불렀던 기억 나시죠, 여러분도요?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악당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설펐죠. 바보 3인조, 공작새 1당, 또 이들에 맞서서 싸우는 정의의 가면의 대결. 이 작품은요, 일본 타스노코 프로덕션의 만화 영화인 타임보칸 시리즈 제2편에 해당되는 작품이에요. 7편까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리즈, 이겨라 승리호였습니다. 그리고 마루치 아라치를 가장 좋아한다는 표민경 씨, 주제곡 잘 들으셨어요? 지리산에서 태어난 마루치, 또 태백산에서 태어난 아라치, 이 두 소년 소녀의 모험담이 만화 영화의 주제였죠. 이들의 적은 파란 해골이었습니다. 그것도 파란 해골 13호였죠. 이 만화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태권도 붐이 일었었는데요. 당시에 이 마루치 아라치는 소년 소녀의 이상형이 되기도 했었어요. 툭하면 우통을 벗어 던지면서 악당을 물리치는 마루치. 마루치의 가슴 근육은 물론 당시 발차기를 할 때마다 분홍색 원피스 사이로 드러나던 아라치의 속옷. 참 소년소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었습니다. 권태훈 씨, 마린보이드 잘 들으셨어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푸른 바다 밑에서 잘도 싸우는, 전 다 기억나요. 지금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969년에 제작됐습니다. 이 TV 애니메이션이요. 마린보이는 바닷속을 누비면서 자연을 해치는 나쁜 무리들과 싸우는 우리의 영웅이었는데요. 주제가에도 등장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인어 아가씨와 마음씨 고운 흰고래가 마린보이 곁에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 다음 곡은 지난주에 요술공주 세리에 이어서 요술공주 민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술공주 민키 꼭 들려달라고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요술공주 세리는 참 평범했는데 그 뒤에는 좀 공주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민키는 절대 공주스럽지 않답니다 하면서 한경환 씨 반박하셨고 맞아요 맞아요 평범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에게 죽음을 알게 해준 만화 영화 하시며 장대록 씨 말씀 올려주셨고요. 황순혁 씨는 민키가 죽었을 때 충격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정신이 멍해지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죠. 박문근 씨도 민키의 그 죽음을 기억을 하셨는데 이 민키는요 1982년에 제작된 TV 시리즈가 있었고요. 또 1991년에 제작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리즈, 두 편의 시리즈는 서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1982년 작품은 민키가 페나리 나사라는 꿈나라에서 온 공주였고요. 1991년 시리즈를 보면요. 민키가 마린 나사라는 바다왕국에서 왔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민키는 1982년 시리즈인데요. 그 꿈나라의 왕과 왕비가 왕은 작고 귀여웠고 왕비는 늘씬하고 아름다웠었죠. 이 왕과 왕비가 지구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 민키를 지구로 내려보냈습니다. 민키의 요술봉 그리고 변신 능력 기억나세요? 요술 주문은 수리마수리마 마루피피 마루피피 샤르르 혹은 피피르마 피피르마 마루피피 마루피피 샤르르르 이런 주문을 외웠었는데요. 민키가 한 가지 일을 끝낼 때마다 꿈나라에 있는 왕관에 보석이 하나씩 박히던 장면 그 장면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이요. 엄마가 샤롯 너희 엄마가 온단다. 엄마가요? 엄마가 어디서요? 그야 물론 프랑스로부터지. 이거 이 편지를 봐라. 내일 개벽항에 도착하는 대로 온다고 쓰여 있지 않니? 어디요? 그리운 당신 앙드레. 신 몸뚱한 공작이 어찌나 철저하게 막으신지 도저히 당신과 샤로트의 거처를 알아내지도 못했고 설사 알아냈어도 제가 카나다를 건너가게 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행이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알게 됐고 또 배편도 마련됐습니다. 그리운 앙드레 그리고 샤로트 12년간이나 떨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살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퀘벡항에서 만나뵈요. 당신의 아내 시몬으로부터. 엄마! 나의 엄마! 사랑스런 그 얼굴 환해지네 곁에 있을 네. 천사 소녀 새로미를 기억해 주신 정현우 씨 반가웠어요. 천사 소녀 새로미 노래 듣고요. 노래 가사 중에서 샬랑 얄랑 빙글빙글 멋진 마술 지팡이 모든 소원 들어주는 신기한 지팡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법의 지팡이로 1년 동안 마법의 힘을 사용하게 된 새로미의 이야기였죠. 니폰 TV에서 일본 니폰 TV에서 83년 7월 1일부터 84년 6월 29일까지 정말 딱 1년에 걸쳐서 방영됐습니다. 아마 그 새로미에게 마법을 사용하도록 주어진 그 1년의 기한을 맞춰서 방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그 마법을 사용하는데도 조건이 붙었었죠. 변신을 들킬 경우에는 다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야, 이 조건 참 매력적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새로미 마법이 들킬까봐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하고 막 노심초사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뒷장미 공주 캔디를 비롯해서 순정 만화의 대표작이라면 이거 뺄 수 없습니다. 요술천사 꽃분이, 샤로트, 꽃천사 루루, 산골소녀 페터, 시골소녀 폴리아나 이런 만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그 유술천사 꽃분이 들려드렸어요. 지금 들으니까 약간 트로트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샤로트 띄워드렸는데 주제곡 전에 들으신 건요. 그리운 엄마라는 제목에부터 이야기 에피소드였습니다. 호호 아줌마 김선희 씨가 신청하셨죠? 방글방글 아줌마, 투덜투덜 아저씨, 아줌마가 펼치는 꿈속 같은 이야기. 84년에 국내에서 방영돼서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호호 아줌마가 갑자기 작아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분위기 흥미롭게 펼쳐졌었는데요. 호호 아줌마가 작아지면요, 동물들이랑 말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호호 아줌마가 커지는 변신을 할 때는 버섯 위에서 숟가락을 들고 엉덩방아를 찧어야 몸이 커졌던 그런 맞죠? 그랬었어요. 엉덩방아를 찧어야만 몸이 커졌었어요. 자,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음악작가 권영씨가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사실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재훈 프로듀서도 중간에 막 딴지도 걸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만화 영화에서 주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기 공룡 둘리, 그리고 씩씩하게 달리는 하니, 서유기 친구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만나러 우리 떠나볼까요? 아기 공룡 둘리와 달려라 한이가 빠져서 섭섭했다는 서창현 씨. 잘 들으셨어요? 외국의 수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만화 주인공이죠. 둘리. 주민등록번호가요. 83042-118560입니다. 벌써 21살이 됐어요. 이야, 1983년에 탄생했는데요. 이 둘리는 그 당시에 만화 월간지 보물섬에 연재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요. 그 뒤에 TV 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둘리 친구들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도너, 또치, 마이콜, 아유 그리고 둘리와 고길동 아저씨의 그 아웅다웅 하는 그게 정말 또 재밌었어요. 달려라 하니는요. 만화가 이진주 씨의 작품이죠. 1980년에 창작돼서 5년 동안 어린이 잡지에 연재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인 소녀 한이의 성장 드라마.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방황을 이겨내고 마라톤 선수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이야기인데 이준호 씨가 청취자 이준호 씨가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저는 달려라 한이의 첫 시리즈보다는 두 번째 시리즈 체조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은요. 만화가 끝날 때 흘러나온 이선희 씨가 부른 테마 때문이었죠. 고독한 분위기의 그림과 함께 흐르던 그 음악들. 지금 그 음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정말 좋은 곡이었습니다. 야, 카페에 달려라 하니의 그 주제가가 흐르는 그 점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나라라 슈퍼보드는요. 사오정 시리즈로 기억되는 만화죠. 그 허영만 씨의 만화가 원작이 되었는데요. 중국 고전 서유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참 뭔가 좀 차별화된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 지금도 케이블을 통해서 종종 보면서 역시 재밌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방금 들으신 김수철 씨의 주제곡 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화 주제곡을 유치하지 않게 음악 자체도 뛰어나게 만드는 거 흔치 않은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역시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을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로버트 태권 부위와 마징가 Z의 주제곡에 이어서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용사들. 우선 메칸더 부위 랄랄랄랄라 공격 개시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작품. 이거 빠졌다고 또 섭섭해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준호 씨는 메칸더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폭탄이 날라오기 3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폭탄이 날라오기 전 그 3분의 시간 동안 적 로봇을 해치우는 메칸더의 활약상. 나중에 3단 로봇으로의 변신은 더욱더 극적인 재미를 배가시켜 주었죠. 이준호 씨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상대방 적의 수령이 메칸더 로봇 조종사 중에 한 명의 어머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죠. 생금없을 지구를 지키는 불사신 번개불처럼 인류를 위해 몸부리고 타오르는 용기 가슴에 안고 안드로 군단을 무찌른다 소년 개쌍 이겨라 소년 개쌍 개쌍 개쌍 인천의 대학생 임지영 씨 그리고 안현희 씨 오늘도 듣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만화 영화 주제가를 들으면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그래요. 지금 권영 씨랑 임지영 프로듀서랑 전부 그 당시에는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만화 영화 이야기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노래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막 목에 핏대 막 쓰잖아요. 막 그때 그랬지 너 이거 그 장면 기억나? 하면서 막 손 앞으로 뻗고 오늘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아, 맥한더 브이 김국한 아저씨가 부른 노래 맥한더 브이 들었고요. 또 그레이트 마징가 이어졌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그레이트 마징가는 마징가 Z의 후속 기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징가 Z가 종영된 뒤에 곧바로 방영됐었는데요. 두 만화 영화는 시리즈물의 그 관계이기도 하지만 원작자도 같습니다. 나가이 고로 같고 또 제작사도 같아요. 원래 나가이 고는 마징가 Z를 그대로 등장시키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새로운 이 그레이트 마징가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마징가 Z와 그레이트 마징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레이트 마징가가 날 수 있었죠?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뒤에 들으신 곡은 정의의 소년 캣산이었는데요. 세계 정복을 노리는 안드로 군단에 맞서서 싸우는 인조인간 캣산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캣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캣산 옆에서 무심양면 도와주던 그 짝꿍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주왕자 빠삐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작은 별 가족이 이 우주왕자 빠삐의 주제가를 불렀는데 지구에 아까 싸우기 위해서 파견된 레디온 행성의 왕자 빠삐가 주인공이었죠. 평소에는 밥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아이였는데 적과 싸울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진 빠삐로 변신했었습니다. 사실 우주왕자 빠삐 그 아톰이 처음 방영될 그 즈음에 함께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우주왕자 빠삐한테 너무나 반해서 당시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도 빠삐라고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주왕자 빠삐만 보면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제 강아지가 항상 먼저 떠오르네요. 아유, 이렇게 만화 영화 주제가를 쭉 들어보니까 또 저 어렸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내자매거든요. 네, 내자매가 어렸을 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언니가 그 노래자랑에 그 사회를 맡고 그 여동생들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호명을 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만화 영화 주제가를 다 함께 목청껏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 앞에 무대에 설 때, 아 물론 저희 집 거실 무대였는데, 무대에 설 때 엄마 스카프 머리에 두르고 입술 연지 입에다가 막 바르고 나름대로 가수를 흉내내면서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참 그때가 좋았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요, 달의 요정 세일러문에서 골랐습니다. 세일러복의 소녀전사들의 멋진 활약상을 그린 만화영화죠. 일본에서는 무려 5년 동안 꾸준한 인기 속에 방영됐었고요. 여성작가 나케우치 나오코를 인기작가 반열에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화영화는 참 대단한 문화상품이었어요. 세일러문의 문화산업적 분석이라는 학술 논문까지 출판될 정도였으니까요. 뭐 이 세일러문은 하나의 코드가 됐었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아, 저 기억나는 게 막 조카들이 그 봉이 있잖아요. 봉. 그 봉 사달라고 막 졸랐었고, 심지어는 저희 아나운서국은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크게 하는데요. 송년회에서 그 세일러문의 그 요술봉을 한 10개 정도 사놓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각 부문의 1등한 아나운서들에게 그 봉 하나씩을 전해주거든요. 저는 그걸 꼭 받고 싶었는데 해마다 받질 못했어요. 올해는 받을 수 있을까요? 김연아가 부르는 주제곡 달빛의 전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작가 권영씨 그리고 임재현 프로듀서, 오늘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간일까 시작도 끝도 필요하지 않아.